바이르 후그다 허허 비치기 비치 마 비치긴 됐네 미르 호르 호른 됐네 혼통 일찍 일찍은 됐네 애그드 보다 보던 된 보거다 갈로 갈론 됐네 가사로 쏘순 됐네 오세방고 아이 Ooh, you ain't